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마켓11의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아, 파란색 옷 네. 느낌이 안 좋은데요? 왜 안 좋아요? 딱 의지로 보이고 붉은색 톤인데 자기 요즘 너무 파란색 톤 입는 것 같아. 샀으니까 입어야지. 시작. 토요일날 입어요. 토요일날 입어요? 토요일날 입는 네. 날이나 밤방송 입어. 밤방송 전용 옷으로. 밤방송에도 입습니다. 네. 밤방송은 상관없지. 미국 떨어지는 네. 거니까 상관없는데 네네. 우리 시장은 웬만하면 밝은 톤으로 해야 돼. 네. 붉은색 톤으로. 그러면서 시장의 의지, 염원을 네. 담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의 그 염원이 한쪽에만 부서리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주시장 어디로? 제약주. 제약주 아니면 주식단. 제약 아니면 다 쓰레기죠. 제약 아니면 주식단이고요. 약자 들어가거나 바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아, 미국도요. 바이오 주식 있죠. 나스닥 이건 어떻게 될건 바이오 주식도 난리 부릅습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도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네. 흑자 근처도 안 가본 것들. 네. 웬만하면 그냥 웬만하면 15조, 20조짜리 네. 넘쳐납니다. 지금요. 네. 제가 늘 제 표현이 좀 촌스럽고 엄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펌프질 주식이 네. 세상에 널리 난다. 네. 네, 이렇게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한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코스피는 0.2% 하락세. 다만 이제 크게 뭐 밀리는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나름 약간씩 조정 보인다 정도 있겠고요. 굳이 시총 상위 주식에서 내리는 게 있다? 재미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포스코 그런 게 좀 재미없고요. 포스코가 내리다 보니까 현대제철도 어제는 음봉 보이더니 오늘 조금 음봉이 좀 길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제철 이 친구들이요. 그런 게 있고요. 조선주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어떻게 좀 했는데요. 오늘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에서 강한 것들, 코스피에서 아마 강한 것들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성훈 대표는 아마 LG 이노텍이 많이 오른다고 느낄 것 같고요. LG 이노텍이요? 네, 많이 오르는데요. 네. 그게 느낄 것 같고요. 저는 느끼는 게 약간 다릅니다. 네. 저는 삼성 SDI 올라가는 게 느낍니다. 삼성 SDI? 네, 삼성 SDI. 3.2%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퍼센트가 올라가는데요. 네. 선호도나 이렇게. 삼성 SDI는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일단 상승이라. 어, 그래요? 네. 자기도 조금 나한테 기울어지는 거야? 아, 왜냐면 SDI는 좀 네. 의미 있는 지점이고, 네. LG 이노텍을 잠깐 볼까요? LG 이노텍은 조금 멀었네. 아, 좀 말았나보네. 그렇게 좋네. 네, 그런 주식이 좋아요. 네네. 그런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수급이라든가 그런 것들, 투자 주체 흐름 한번 네. 간단히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투자 주체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이 네. 양시장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수하고 있는데, 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외국인 그 기관 매매 코스닥에 대한 기관 매매가 이제 문제였죠. 코스닥에 그렇습니다. 대한 기관 매매가 문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쪽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네. 이제 어제 우리가 그제였죠. 전지현 이코노미스트한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코스닥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코스닥을 끌어올립니까? 했더니 기관일 겁니다. 라는. 그리고 이거였잖아요. 네네. 우리 모션 액션 앱의 창시자야, 이분은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나도 방송에서 이 표현을 썼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투신권에서 어떤 그 펀드 리밸런싱 네. 과정에 대한 쪽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3일 연속으로 이제 기관에 대한 매도, 뭐 천억 이상에 대한 매도도 나왔었죠. 네. 지금 보게 되면 기관에 천억 이상의 매도였는데, 뭐 그, 지금 보게 되면 투신을 비롯한 전부 다 이날은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보게 되면은, 다른 이제 투자 주체들도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보게 되면 기관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 네. 아, 리밸런싱에 대한 쪽이 마무리됐구나라는 네. 걸 알려주게 하는 네.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앞서 네. 얘기했지만 이제 늘 얘기 나온 거지만 오늘 네네. 벌써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로 또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BMW가 이제 향후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지 않는 한 전기차가 작년에는 삼성 SDI와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네, 뭐 떠나서 하여튼 삼성 SDI. 전기차가 엄청 커지지 않는 한 삼성 SDI?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되면 그때 고려하겠지만. 그땐 딴 놈이랑 하겠지만. 뭐야, 중앙지철 버리겠다는 거야? 힘든 시절을 버렸더니. 네. 젠장. 네. 그런 것들을 네. 이제 호재 인식 아, 네.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동세 만기였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금융상품은 이제 증권사를 포함해서 국내 기관의 매도가 많이 일단락 됐을 거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아니었고 조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는 좀 샀는데요. 투신이 이제 매도가 좀 들었어요. 투신이 이제 코스피도 이제 많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는 결국 이제 펀드의 환매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증권사 상품은 돈을 열심히 벌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약정인데요. 요즘 약정보다는 단을 잘 돌 번다 이런 얘기고요. 투신의 심리는 개인의 심리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투신의 심리는 왜냐면 투신은 돈을 나오는 것이 투신은 아시겠지만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고객의 돈입니다. 그게 법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요. 연기금 됐건 하여튼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개인의 심리랑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여튼 그렇게 약간 수급의 약간 주체별로 약간의 좀 뭐랄까 차이점? 차이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는 미국에 있었던 이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들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오페크에서의 또 여전히 그 논의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핵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예, 또 더 틀어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달 말까지 해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가가 좀 움직임이 있어 보이고요. 어저께는 좀 반등했던데요. 어저께 새벽, 오늘 새벽 다시 좀 내려갔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쿠웨이트에서 그 석유 장관이요. 원유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얘기 그런 거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셰일 가스를 얘기하는 이쪽 반대쪽 세력과 오페크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많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도 올라가면 흔히 얘기해서 더블 바텀이지 않습니까? 쌍바다로 계속 올라가는 간다고 그림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쪽 얘기 보면 소위 N자로 있죠. 역 N자. 역 N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역 N자로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30불 갈지 20불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랄까요? 의견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구리 얘기 좀 해주세요. 구리가 인도네시아 그 지금 그쪽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쪽은 좀 주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구리에 대한 쪽보다도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가에 대한 네. 흐름에 대한 쪽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커머디티 쪽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구리가 어제 인도네시아 이제 파업권에 대한 쪽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좀 가격이 반등하는 이런 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뭐 여기 구리 같은 경우가 그 유가하고는 달리 더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유가하고는 그러네요. 달리 이제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네. 거 봤을 때 네.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네. 그 이제 그 기대감에 대한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소폭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탈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은 아직까지는 네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지노선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가 지금 지켜지느냐, 네. 지켜지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인데 네. 그러니까 43불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그 라인을 깬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네. 그 라인 위에서 네. 지금 이제 그 전저점이죠. 전저점 네. 근처에서 계속해서 노는 네. 이런 모습인데 가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유가는 잘 그래도 버티고 있다. 어제 같은 네. 경우도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 네. 대한 쪽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쿠웨이트 석유 장관이 네. 오펙의 답은 생산 유지다. 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이란이 시장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펙의 감사는 없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확인을 네. 시켜줬습니다. 뭐 지금 뭐 치킨 게임이죠. 그러니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네가 네. 가라 하와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오늘 이제 시장에 보면 이제 그 지수가 좀 혼조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우랑 S&P 약간 내려갔고요. 나스닥은 조금 올라갔는데 나스닥이 올라간 거의 대표적인 지식은 페이스북이 이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은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요. 페이스북의 이슈가 두 가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얘기는 송금 시작. 어저께 나왔죠. 어저께는 클럽 변형이 안 됐어요. 잘 끝날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송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신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네. 메신저, 뭐 왓츠앱도 자기네 거지만. 그래서 앱을 통해서 송금하는 시장. 어저께는 이제 샤오미는 뱅크죠나 마찬가지잖아요. 3% 하는 건데 어저께 우리도 설명드렸던 페이스북 앱으로 딱딱딱딱 보여주는 거. 제가 저도 페이스북 고객이고 회원이고 이성원 대표 회원이면 그냥 계좌번호 알 필요 없이 야 너 얼마 필요하니? 내 거에서 3만 원 훅 보내주고. 카카오톡하고 네. 똑같죠.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카카오톡의 회원수랑 전 세계 페이스북 회원수가 네. 있으니까. 근데 물론 각국의 나라에 따라서 규제가 있을지만 그것이 오늘 이슈가 됐겠구나.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페이스북 송금에 대한 뭐 그런 게 생기겠죠. 규제가 생기겠죠. 뭐, 네. 뭐 이동 한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우리나라에서 예. 네. 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페이스북 머니가 있어서 그거를 네. 갖다 전송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이제 그 국가별 내에서만 전송이 가능한 건지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송이 가능한 건지 뭐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환전 수수료 이런 것도 되게 싸지나?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신고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약속해야 되는데요. 네. 제 친구가요. 네. 제 친구 진짜 친구가요. 네. 정치인이 있어요. 아, 있죠. 아, 친구 사친구 말고? 아니, 사촌. 진짜 친구. 진짜, 진짜 친구인데 친구? 어렸을 때 친구인데 네. 우리는 글로벌하게 돌지 않습니까? 치면 나와요. 뉴욕 있죠, 뉴욕. 아, 뉴욕 네. 그 플러싱 그쪽에 네. 한인으로 올해 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뉴욕 그분 뉴저지인가 뉴욕 네. 중가에 거기에 이번에 하원에 거기 나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 들어가면요 도네이션 하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불을 보냈어요. 예? 네? 100불. 예, 네, 100불. 100불까지가 최고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페이펠로 제가 보냈어요. 네. 페이펠로 보냈는데 저 한국 사람이 한국에 계좌 있잖아요. 거기서 페이펠에 네. 등록된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쓰고 옮겨서 100불.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법으로 제가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가겠죠. 100불 한도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페이펠로요. 저것까지 하잖아요. 벌금도 내죠. 페이펠은 대학교 등록금 내죠. 근데 페이펠은 갑자기 돈 많이 보내면 심사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서? 예, 네, 아니, 아니, 그, 원래, 그, 페이퍼 본사에서. 아. 심사해갖고, 어,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아, 그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는데. 해킹 우려 때문에 그런가? 아,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나라마다 다, 다른, 네. 다, 다른데요. 아,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지만, 현금 거래가 많으면,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웬만한 데 3,000불 이상 현금 거래하잖아요. 현금 입금 네네. 하잖아요. 네. 그런 보고를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체 규정으로 네. 인해서. 왜냐면 보고하거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시티은행 있죠? 네네. 현금 많이 거래하는 사람 한국은행, 그 시티은행 잘 안 써요. 네네. 그걸 아는 사람은 안 써요. 왜냐면 자체, 우리나라 규정도 자체 시티은행 규정에서 그걸 보고 심사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에, 그거 나라 지점마다 있고, 나라 규정 있고, 지점, 은행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게 약간 다른데, 꼭 제가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페이펠을 조사하는 거 그런 거 자기네 규정이겠죠. 근데 그런 건 있다. 무슨 얘기다 그랬죠? 아니 그 페이스북에서 국가별 그 네. 전송에 대한 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 갖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페이펠 형식이라면 네. 제가 네. 미국에 있는 제 정치인한테 제 100불 후원했거든요. 네네. 그거 그러니까 뭐 안 될 건 없다. 네네. 예, 왜냐면 어카운트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페이플에 내 계좌가 있고 그러면서 신용카드에서 바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체크카드에서 거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카드로 해놨거든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했죠. 제 카드 회사에서 빠져가고 100불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뭐 11만 5천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환전 수수료 다 들어가잖아요. 해외 거 사는 거. 그럼 똑같이 아마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모르겠고. 그래서 페이스북 고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슈가 동영상 있죠. 네. 동영상. 네. 동영상 쪽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쪽에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은 우리 다음 코너 우리가 또 이슈 돌직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요즘 보면 한국경제TV 방송하거나 그러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코스피가 좀 올라가고 코스닥이 좀 하루 좀 떨어지면 코스닥 이제 우리 전조님한테서 우리는 얘기했지만 코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코스닥 그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코스닥이 계속 간다. 아 계속 간다. 예, 네, 계속 네. 간다. 근데 네. 이 제약주에 대한 쪽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단순하게 이게 테마로 엮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화장품이 왜 올라갔느냐에 대한 쪽을 보라는 거예요. 화장품이 왜 올라갔느냐.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쪽 글로벌화를 통해서 네. 매출에 대한 증대를 가져왔듯이 이 지금 제약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이 보여주는 플레이가 뭐냐.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매출에 대한 쪽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존재적이네. 그래서 지금 보면 단순하게 이제 그 고령화 이런 쪽이 아니라 네. 고령화나 이런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증대에 대한 쪽이 이제 글로벌하게 나간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매출 확대에 대한 측면에 대한 쪽을 좀 봐라.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왜 제약주가 삼성증권 그 아니 미리 볼까요 한번? 나 보세요. 삼성증권 보고서를 한번 좀 미리 볼 텐데. 아 PNQ? 네 PNQ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따 보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 그래서 네, 네. 좀 이따 보고. 이따 보고 다음 주에 이따 보고. 네.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그 그러니까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매출이 네. 이제 글로벌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가 네. 움직이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Q는 증가할 수 있는데 네. P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은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왜 P에 대한 리스크가 있냐면 바이오시밀러 가격에 대한 쪽이 본격적 판매가 개시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높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격 훨씬 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충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제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동안의 R&D 비용에 대한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톡스라는 기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이게 돈이 한 방에 꽂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확인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임상이 됐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1, 2, 3, 4년째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이어졌듯이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표가 28만 원짜리에서 나오고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나왔듯이 지금 뭐 한미약품 차트만 보면 오늘도 회식하셨나? 중국집 가서? 어양. 어양 가서 해야지. 어양 가서 해야죠. 네. 어양 가서 해야죠. 회식해야죠. 네. 어?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단발성으로 그칠 형태에 대한 쪽이 아니고 한미로만 끝날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 제약 저 얘기 나와서 지금 말이 저도 그냥 바라 그 한번 당기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제약주 어찌됐거나 한미약품도 포함해서 버블이 많이 있죠. 예. 네. 네? 버블이 많이 있어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제약이 됐건 그게 이제 그 기존의 거에서 제네릭이 됐건 한미약품 사실 제네릭을 잘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네. 그게 됐건 바이오 시밀러 됐건 좀 순수 뭐 암 성분 체분석 뭐가 됐건 간에 네네 네. 버블이 많죠. 버블이 많은데요. 문제는 그 버블이 용납되는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네. 전세계적인 그런 펌프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오바마 케어뿐만 아니라 결국 이거잖아. 의료비를 낮추고. 그죠? 네. 그 병이 있지만 병과 친하게 네. 오래 살자. 이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가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얘기 드려요. 어느 날은 사물인터넷이 갔다가, 사물인터넷을 한두달 가보다가, 또 지금 이렇게 바이오스나 네. 이런 쪽도 가보다. 이런 시장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모든 것이 엮어서 나오는 게 바로 무슨 지수겠어요? 무슨 지수겠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무슨 지수입니까?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 러셀 2000. 예, 러셀 2000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다우, S&P 500, 나스닥이 약간 고점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네. 러셀 2000은 그냥 사상적으로 확 뽑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식 하나 들어갑니다. 러셀 2000이라는 게 왜 러셀 2000인지 아세요? 왜 2000입니까? 예. 그 큰 거 있잖아. 크게 뭐 다우지수도 있고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하는 거고요. S&P 500은 이제 그 스탠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우지수는 다우 회사에서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있는 거고요. S&P 500은 그냥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나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될 건가 하네요. S&P 스탠드 앤 푸어스에서 만든 거예요. 500이 있고 S&P 500의 섹터별 지수 쫙 이가 S&P 500의 S&P 지수가 수백 개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뭐 수백 개까지는 아니겠죠. 그럼 러셀이란 놈 있어요. 러셀은 러셀 지수를 만드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러셀이요? 네. 누굽니까? 러셀이 처음 만들었겠죠. 진짜로요. 네. 러셀하면 대표 우리가 사람 성 패밀리 라스트네임 같잖아요. 네. 커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배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러셀 인베스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 러셀 인베스먼트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러셀 2000은 중소형이잖아요. 그러면 러셀은 어떤 기냐면 워낙에 러셀에서는 대표 지수는 뭐냐면 자기는 대표 지수는 러셀 3000, 3000이라는 게 있어요. 3000이로 쫙 나라별로 세웠어요. 러셀 1000도 있고 막 그러던데. 네,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러셀 3000이 있어요. 그래갖고 상에 1000개를 빼버렸어. 그래서 러셀 1000이면 위에 1000일 거고요. 아래 2000 있죠. 흥미로워. 1000비 밑에서 2000에서 3000도까지 한 거야. 그게 러셀 3000이란 거예요. 러셀 2000이란 거예요. 1000등에서 3000등까지 2000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보면 그러면 되게 뭐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야, 조그만 거 아니겠니? 물론 그 안에서는 소형주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소형주라고 하는데 이게 러셀 2000이란 거가 뭐면요. 평균 있죠. 평균. 평균 시가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아, 1.3조 정도 돼요. 1조 3조 달러. 그러니까 1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1조 5천억? 요즘 환율로 보면 1조 4천, 1조 5천 되겠고요. 러셀 3천, 러셀 전체에서 보면 한 85% 정도 이상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시가총액 전체로 보면. 예, 그러니까 실제가 예, 그 반대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러셀 2천이라는 게 있는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존경하는 피디님. 예,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보시면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린 것 바로 이거가 러셀 2천 지수입니다. 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과 가는 거예요, 체육과.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건데요. 이게 보면, 오늘도 2.07% 올랐는데, 여기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래 내내. 바이오. 예? 네.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심지어는 뭐 드론 같은 것도 있고 네. 에? 또 뭐 무인 자동차도 있고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고요. 거기다 핸드폰도 있고 그냥 다 주전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이게 롤스웨이 2000이라는 건데 이게 버블이요? 버블이죠. 버블이에요, 분명히.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가장 요즘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쪽에서 해외 미국판 해외 뉴스는 이란이고요. 미국 안에서는 저거예요. 오바마케어. 맨날 데모하는 놈도 있고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보면 중국이라든가 인도 뭐 이렇게 동남아나 많이 갔던 공장 기지들이 지금 back to America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back to USA. 네. 그래서 공장이 자꾸 미국으로 돌아온다. 아니면 멕시코로 돌아온다. 뭐 캐나다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벤처 정치 나름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막 계속 투자하고 활성화되고 이런 거죠. 저는 저 이성 대표는 그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어찌됐건 우버 이런 거가 우리는 불법으로 되고 뭐 어떻게 됐지만 어찌됐건 안 되는 주도 있죠. 우버라는 게 시가총액 또 나오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뭐 저런 것도 했던 거가 또 많이 나오고요. 요즘 보면 고데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시가총액 뭐 IP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가 미국에서는 창업 정신이 한 거고 그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정책적 지원이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소형, 저 결론은 중소형자 이렇게 막 훅 꺼지거나 그럴 챈스는 별로 없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까지인지를 답을 들었잖아요. 서로 시소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 언제까지? 들었죠? 네, 6월까지. 6월까지다. 예? 6월까지. 그리고 6월이 더 지나갈지 아니면 그 땡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매주 수요일 나오신 전전님이 또 한 주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아, 누가 애들이 한국경제TV나 와우방, 뭐, 머니투데이 방송 보거나 뭐, 토마토네는 보다가 누가 와서 코스닥은 계획 끝났어요. 예? 이제 다 코스피로 가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니? 우리는 전전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네. 그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P와 Q가 구조적으로 증가, Q가 이제 구조적으로 네. 증가하는 업종.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증가. 그러니까 중국 소비라는 거 뭐 오늘 하고 내일부터 주나요? 중국 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파이가 커지는 산업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터지는 구조적으로 커지는 곳이라는 얘기고. 네. 제약도 이 글로벌 고령화를 네. 통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쪽까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 네네. 이제 이런 게 좀 의미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했죠. 올해는 그래도 사이클리컬한 주식이 잠깐은 될 겁니다. 네. 올해는 되는데 올해 또 지나고 보면은 결국엔 소비 섹터에 대해 있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거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신약 관련된 기업, 임상 3상 있는 기업에 대한 쪽에 대한 정리인데요. 네.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이게 가장 지금 눈에 가는 건, 네. 역시 한미약품이야. 한미약품이 가는 데 이유가 있어. 네. 한번 봐봐요. 복부비만. 이거, 언제 나와? 네. 한번 먹어보고 싶네. 네. 이런 거, 그죠? 네. 이런 거 지금 보게 되면 좀, 그 잘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임상 3상에 임박해 있는,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내려보게 되면은 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들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죠. 네. 요거는 그 그레이 헤어가 몰려온다. 네.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현대증권 보고서 여러분들 네. 꼭 참조를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건강식품 관련인데, 네. 아미코제는 효소, 이 페니실린이라든가 네. 그런 거 이제 그 만들 때 들어가는 네. 효소 만드는 회사고요. 네. 내추럴 엔도텍은 뭐 다 맨날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네. 네 콜마 BNH, 요것도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소재 개발, 요쪽으로 네. 해서 지금 콜마 BNH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사요?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네. 셀바이오텍이 뭐 좋다니까 네. 좋은가 보다 하는데 네. 유산균이 그렇게 저게 높은가? 저는 진입장벽이 높은가? 난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유산균 같은 저도 이제 다른 그 우리 아기가 저걸 못 먹잖아요. 우유를 못 먹으니까 네네. 이제 우유에서 추출하지 않은 유산균에 대한 쪽을 먹거든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엄마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네, 팔아요. 그걸 또 팔아요. 네네. 그거 있어요. 또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안 들어간 게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근데 그 회사가 보게 되면은 비상장사인데다가 약 유통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단가를 물어보니까 그건 원래 비싼 건가 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보통 그 정도 단가에서 유통을 안 하는데 네. 마진이 박하지 않게 파는 거 봐서 그 약국에서 파는 거 봐서는 네. 되게 원래부터 제품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유산균을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면 이름도 없는 데서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면 네. 과연 그 진입 장벽이 과연 낮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셀바이오텍도 증권사에서는 매우 좋아하는 네. 그런 그쪽 중에 하나입니다. 아, 셀바이오텍. 네. 셀바이오텍 워낙 오리지널 그걸 갖고 있어서 배분 하는 그런 회사 아니었나요? 그런가 봐요. 네, 네덜란드인가 어디, 그, 네. 그 북유럽에서 그 원자인 거를 갖고 와서,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요. 오늘 특징주, 또 어제 오늘 특징주에 앞서 이제 그 SDA하고 이제 먼저 뭐 그 화장품 다, 그 화장품이네. 제약은 다 난리 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부려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났잖아요. 아모레가요. 아모레. 네. 오늘도 지금 장중 최고가가 오늘 266만 원 찍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액면분할 발표한 날이 3월 네. 4일인가 8일, 5일 있잖아요. 근데 네. 366만 6천 원. 네. 사상 최고가가. 외우, 네. 그런 걸 외우잖아요. 네. 오늘 딱 360만 원 갖다 왔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걸 보시면, 이거 오늘 보시면, 그, 오늘 같은 날, 어제.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보시고 더 오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맞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네요. 그거 뭐 이 레포트는 다른 거 보겠지만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제 한번 잡아보세요. 제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네. 여기서 결론은요. 결론은 이 친구의 결론은 여전히 아모레퍼시픽과 LG생명과학, 진짜서 LG생활과학을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그러니까 더 페이스업, 네, 그 LG생활건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두 가지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인당 화장품 사용에 6분의 1, 10분의 1 그 얘기만 했는데요. 여기 이제 재미난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요건 또, 요것도 신선하. 요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친구 좋아해요. 보면, GDP 대비요. GDP 화장품 소비를 보면은요. 0.47%라는 거예요. 중국이요. 우리나라 일본이 0.8%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한때 화장품 초기에는요. 1%까지 갔었대요. 근데, 중국 화장품 시장이 2020년 되면 세계 1위로 가거든요. 마켓 사이즈 자체가 네. 연평균 12%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정체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안 늘어요. 그래서 이게 12% 성장인데요. 그래도 GDP 대비 비중이 0.6%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중국의 화장품은 2020년에도 성장 산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어찌되었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탑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그들의 논리에서도 적극 동의하는 바고 하나 더가 LG생활건강도 뭐다? LG생활건강도 액면문화 이슈가 있을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에서 우리가 오늘 준비할 건 앞서 삼성증권이랑 P&Q 그거 오늘 하는 거죠? 그, 네. 그것도 좀 하고 네. 보고서 몇 개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업종에 대한 쪽이 뭐냐? 네. 그리고 어저께 나온 겁니다. 네. 인터넷이 안 돼. 네. 어제 뭐 나온 네. 그 오늘 레포트를 좀 하나 좀 볼 텐. 아, 또 나온다. 아, 또 나온다. 오늘 그거 좀 봐주세요. KH바텍 좀 봐주세요. KH바텍이요? 예, 예. 오늘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위원이 센터장인데도 요즘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세요. KH바텍 좀 봐주세요. 왜냐면 지금 보면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삼성전자 얘기 좀 같이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태는 KH바텍 얘기 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메탈로 된 모든 것을 각오한다. 노근창 센터장. 그죠? 한번 봐주세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메탈로 된 모든 것을 가공한다라는 네. 제목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 무상증자 네. 이제 그게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목표 주가를 이제 변경이 그러니까 네.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 변경이 있었는데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메타케이스 물량 증가에 힘입어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 매출액, 지금 영업이익이 1분기에도 200억 정도. 그다음에 네. 특이한 거는 블랙베리향 메탈 모듈에 대한 쪽이 추가가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KH바텍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삼성전자에만 오리엔트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매출처가. 그러니까 워낙에 다양한 거를 네. 예전부터 예전부터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매출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네. 바로 KH바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노버, 오포 등 중국 로컬 업체들의 메탈 케이스 매출도 2분기에 말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매출 3천억 시대를 시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도 50% 이상 물량이 큰 네. 그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를 탑재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이 그 실적의 어떤 촉매가 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요한 부분이야. 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만 삼성만 하는 게 아니다. 네. 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LG도 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네. LCD 브로켓, 볼륨 키, 그다음에 뭐 트레이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게 이제 전부 메탈로 들어가는 심 트레이 이게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심 트레이 네. 유심 카드 갖다 꽂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볼륨 키, 네. 그죠? 메탈 제품들로 다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보게 되면 LCD 브라켓, 네. 그다음에 메탈 케이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KH바텍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보다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출하량이 훨씬 더 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쪽에다가 납품이 되더라도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 네. 블랙베리향 매출에 대한 쪽이 작년에 거의 없어서 이거 뭐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올해 블랙베리 매출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KH바텍이 어쨌든 매출화 다변화 네. 그러니까 뭐 2천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까 블랙베리 쪽으로 네. 뭐 대단히 큰 물량에 대한 쪽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베리가 전통적인 그 나름대로 그 선호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블랙베리 패스포트라는 게 나온 거 있는데요. 예. 패스포트 같은 거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블랙베리 패스포트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저도 정확히 몰랐지만 오늘 보면 블랙베리 하면 블랙베리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 얘기하는 거가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 주식뿐만 아니라요. KH바텍 그리고 또 뭐죠 그 최고 유세인 건 RF텍 그리고 저 뭐죠 해성 해성 옵틱스 그런 거 있죠. 네네. 그 이름 뭐죠 정확하게? 해성 옵틱스? 네. 그것도 이제 네. 그 나 요즘 갤럭시 S6 관련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이제 미국에 어디야 논문한 거 어디서 해갖고 3,600만 대가 이제 작년에 팔렸는데 네. 그 S5가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폰은 정확하게 대수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은 토탈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추정입니다. S5가 3,600만 대가 팔렸다는 건데요. 올해 이제 S6가 4,500만 대 얘기가 전망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네. 데는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5천만 대 팔릴 것이다 네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둘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초도 물량이 작년 500만 대였는데 올해 2천만 1,500만 대인가 2천만 대를 늘린 거잖아요. 초대 생산 물량을 이렇게 늘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4월 11일 날 글로벌 런칭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약 주문하면 뉴스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4월 10일 언저리까지가 일단 고온 뉴스. 우리는 뭐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그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뉴스가 계속 나올 거다. 가능성이 네. 크죠. 엄청나게 인기 좋고.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에도 저는 뭐 펀더멘탈보다는 그런 게 나오겠지만 오늘 같은 데 보면요. CNBC의 메인으로 뉴스가 잡힙니다. 아까 보면은요. 지금은 약간 또 그 뒤후순을 내려놨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정대하는 피디님,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요. 보시면, 제목 자체가 삼성 주식, 삼성 스타크 to rise over 20%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몇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무라가 여기에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지난주 올렸어요. 165만원에서 175만원 올린 게 있고요. 바클레이즈가 또 지난주에 170만원에서 뭐 180원 올린 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똑같이 판매가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점유율의 문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어떤 느낌? 시장에서 느낌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올 것이다. 최소한. 이런 것들이 뉴스 모멘텀은 살아있을 것이라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요건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400달러 이상을 프리미엄 모델.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12년 5월이 왼쪽이고요. 2013년 5월이 오른쪽인데, 제일 컸던 여기서 줄어든 게 어디? 애플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네? 그, 이 당시에요. 20에서 47% 늘어났던 것이 삼성입니다. 그때가 삼성 갤럭시 사상 최고 히트였다는 갤럭시 S3 맞죠? S3가 히트쳤을 때인데요. 지금 삼성 빠들은 삼성을 좋아하고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이렇게 전미를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 이 표를 보세요. 어멍 아이폰 오너 중에서 더 크게 볼까요? 보면 40%가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워낙 이제 삼성이 워낙 연예인의 광고 시장에서 워낙 크고 연예인이 크다 보니까 삼성의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진짜로 그 플래그십 모델 자체의 시장이 떨어지는 것, 점유율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단점이 있지만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애플은 오늘, 들어갔잖아요, 거기요. 이거 다우지수 들어갔는데 오늘 약번 내는데, 애플 때문에 지금 녹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녹았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네. 녹은 아시잖아요. 또 하나 애플 때문에 녹는 회사가 있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넷플릭스 주가 좀 아세요. 넷플릭스요? 네. 네. 넷플릭스 좀 아세요. NFLX인데요. 오늘 이것까지 하고 1부 마감하겠는데요. 애플이 그만큼 무서운 회사라는 건데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 6를 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플래그십, 그 비싼 핸드폰의 시장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같이 그 시기와 더불어서 글로벌 점유율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PEC에서 둘이 같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역설적으로 보면요. 마켓 사이즈 줄어들었는데 점유율 떨어진 게 삼성전자였고요. 마켓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았고 그 인더스트리 사이즈는 줄어들었지만 마켓 쉐어가 올라간 게 삼성, 애플이란 말이죠. 이게 약간 다른 그림이었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이거 주가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 이성원 대표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라 하면요. 넷플릭스라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성원 대표 한번 잡아주세요. 저가 아니라 여기 잡아주세요. 종교하는 이성원 대표. 저 말고. 네.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라는 거는요. 3년 전 대비 작년까지 해서 주가가 6배가 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모든 동영상 스트리밍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무슨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 뭐 훌란가도 있고 여러 개 아마존도 하고 했던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프라임 타임 8시부터 10시에 미국의 모든 데이터의 트래픽 있죠. 모든 데이터 트래픽 거기서 뭐 이거 있잖아요. 네. 하는 거에 60%까지 넷플릭스 한 회사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얼마 전 어저께인가 찾아보면 중간 투자 등은 뉴트로에서 다운 해버렸어요. 뉴트로에서 셀까지 내려갔어요. 네. 주가 이제 고점에서 계속 흔들리고 지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하반기에요.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TV 스트리밍 시장이요. 그리고 HBO도 들어가고 거기 보면 한 달에 30불인데 비싸요. 네. 30불은 비싼 겁니다. 이게 한 달에 스트리밍. 왜냐면 넷플릭스는 $9.99 받았어요. 7.99 뭐 9.99를 받거든요. 워낙 7.99에서 요즘 9.99로 올려놨는데요. 10불밖에 안 하는데 애플은요. 여기에 ABC 들어가고 HBO 들어가고 쓸데없는 거 다 빼놓고 핵심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걸 해갖고 $30 했어요. 근데 보면 애플 기기를 워낙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스트리밍 시장의 46%가 애플을 갈 거라는 가능성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넷플릭스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면 그래서 애플이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세상은요. 그래서 넷플릭스 갖고 계시면 X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미국 주식 보신 분들 넷플릭스 지금도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애플 때문에 넷플릭스가 좀 엑스됐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들어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제 의견일 뿐인데 삼성과 삼성 동생들 있잖아요. 네. 같이 가는 것들은 4월 10일까지는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죠? 뉴스나 4월 1일 날 나오는데 4월 10일 아니야? 1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국 4월 1일. 아, 한국 4월 1일이야? 예. 그럼 4월 1일까지. 예. 예. 그리고 저 미국부터 4월, 제가 글로벌 4월 10일 안 했어요. 제가 틀렸으면 정정합니다. 하여튼, 론칭하는 날까지 있죠? 전 세계 론칭하는 날까지 뻣뻣이 엄청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4월 10일. 4월 11일? 4월 10. 그럼 내가 맞잖아! 예.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꺼주세요!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코스닥은 0.8%, 1%인데요. 코스닥, 코스피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앞서도 그 일부 막판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친구들. 그런데 오늘은 친구들은 살고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도 뭐 보합이니까요. 이랬는데. 삼성전자에든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하여튼 시장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다. 한쪽에서 수급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또 펀더멘탈이나, 펀더멘탈 하면 뉴스 모멘텀을 얘기하는 애가 있고요. 아, 그, 뭐, 계속해서 주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저 확인했죠? 네. 4월 1일이 아니라 4월 10일.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글로벌이고요. 아마 4월 11일이고 11일이 하면 날짜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하여튼 제가 얘기한 동시에 빠방하고 그, 뭐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그 뭐 쏘겠죠. 그러니까 뉴욕은 뭐 12시면 LA는 3, 9시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날짜를 맞출 겁니다. 우리가 그 네. 오늘 그 나온 보고서 중에 카지노 산업 오랜만에 네 카지노 산업 텐데 서비스를 하나 더 네 네, 봐주세요. 블룸베리 리조트 네 국내 진출의 시사점에서 블룸베리 필리핀 블룸베리 리조트가 네. 카지노 인수 실미도 토지 매입을 통해 국내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네 제주도 카지노 시장 확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내용은 네. 뭐 이건 뭐 아직 뭐 된다는 게 아니고 한다면이라는 가정이니까 네. 쭉 넘겨서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재밌는 게 보이냐면은 이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주 카지노 방문객 수 추이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안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안 좋은 규제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뭘 규제? 아, 저 중국 사람들이 네, 네. 너희 나가서 해도 쓰지 말아라. 중국하고 이제 계속 증가하는데. 네네. 더 재밌는 거는 제주도 관광객 그 중국인들 많다 그러지만 네. 한국인들이 더 많이 갑니다. 네. 한국인들이 여전히 어디요? 내국인이 제주도에 더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외국인들 많다 하지만 네. 그래 봐야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많긴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점유율에 대한 쪽이 네. 제일 많을 때는 2012년대 90%까지 갔었대요. 네. 90%까지 전체 관광객에. 네. 근데 최근에는 어떤 57.8%. 네. 관광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점유율은 그렇게 많이 안 느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항공 수송 능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뭐 당연히 네. 국내선에서 네. 대부분 그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제주도 관련 그 제주도 카지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쪽에서 네. 일단은 시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생기면은 이건 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네. 가게는 모여 있을수록 장사가 잘 됩니다. 그죠? 가게는 모여 있어야 그 장사가 잘 되지. 네. 거기 떡볶이집 모여야 신당동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는 거지. 네. 그 떡볶이집 하나 맛있다 그러면 그거 갈까 말까 고민되거든요. 그 저는 제가 모르는 걸 네. 얘기하면 조심스럽잖아요. 네네. 예,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카지노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르니,근데 보면 중국 사람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네. 많이 왔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재작년에 500만, 그죠? 작년에 650만에서, 작년에 750만, 예? 이거, 그래서 뭐, 예, 올해 850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 사람이 한국 방문객이요. 내년도는 이제, 작년에 이미 우리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서로 악수하면서 얘기했고, 상호 방문의 해.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방문의 해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은 중국 사람이 한국 방문의 해. 그러니까 그 정도 할 건 아직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그렇죠.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제가 어저께 또, 그, 연남동에 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 때 연남동에 네. 또 가서 또 일단 또 그 시장을 파악을 하고 왔는데 제 친구 있죠? 네. 사업하는 친구요. 네. 알죠? 네. 우리 안모 사장님. 알죠. 네. 그분이 이제 본가에 또 들어갔어요. 고깃집도 안 하나? 고깃집 안 하시고요. 본가에 합정동 일대고 상수동이라는데 거기 본가가 있어요. 본가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제 주택가잖아요. 네. 주택가인데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초입이 있고 저 구석쟁이 또 있어. 심심하면 전화 온대요. 언제나 자기네 팔라고. 근데 어느 날은 그 자기네 지금 단독주택 2층짜리 80년대 진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160평 되겠죠. 근데 지면을 올라간대. 지면 올라간대.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집을 짓더니 두 달이면 또 쑥 올라가고 3층짜리 올라갔대. 뭐냐 했더니 그게 또 구석쟁인데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기는 한데 네. 이제 주거 환경으로서는 이제 별로가 되는 거죠.

모르는데 보면 중국 사람 얘기 잠깐 나왔는데 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재작년에 500만, 그죠? 작년에 650만에서 작년에 750만, 예? 이거 그래서 뭐 예, 올해 850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 사람이 한국 받는 얘기요. 내년도는 이제 작년에 이미 우리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서로 악수하면서 얘기했고 상호 방문해.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방문해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은 중국 사람이 한국 방문해. 그러니까 그 정도 할 건 아직 안 온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그렇죠. 안 온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제가 어저께 또 그 연남동에 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 때 연남동에 또 가서 또 일단 또 그 시장을 파악을 하고 왔는데 제 친구 있죠. 네. 사업하는 친구요. 네. 알죠? 네. 우리 안모 사장님. 알죠. 알죠. 네. 그분이 이제 본가에 또 들어갔어요. 고깃집도 안 하나? 고깃집 안 하시고요. 본가에 합정동을 합정동 일대고 상수동이라는데 거기 본가가 있어요. 본가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제 주택가잖아요. 네. 주택가인데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초입이 있고 더 구석쟁이 또 있어. 심심하면 전화 온대요. 언제라도 자기네 팔라고. 근데 어느 날은 자기네 지금 단독주택 2층짜리 80년대 진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100몇십평 되겠죠. 근데 지면을 올라간대. 짐이 올라간대.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집을 짓더니 두 달이면 또 쑥 올라갔고 3층짜리 올라갔대. 뭐냐 했더니 그게 또 구석쟁인데 게스트하우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기는 한데 네. 이제 주거 환경으로서는 이제 별로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주거 환경이 네. 안 좋죠. 근데 네. 얘기 나왔잖아요. 연남동 그 일대 먹거리 일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땅값이요. 평당 5,000달러 그러도 말이죠. 연남동 일대 보면 정말 정신없잖아요. 거기요. 거기 중국분이요. 그냥 평당 3,500, 4,000이고 5,000까지 한다는 거 먹거리 등. 먹거리 그쪽 5,000달러 그러도 말.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아, 뭐 된다 안 되는 우리 모르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계산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잖아요. 네. 아틀랜틱 시티 가면요. 모든 그 칩들 있죠. 칩. 네. 돈을 하는 게 칩을 하잖아요. 네. 칩은 그냥 통용됩니다. 네. 아니, 그걸 칩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윈 거다, MG형 거다 칩이 심지어는 약간 뻥 까면 약간 뭐 과장하면요. 그런 데서는 받지는 않는데요. 솔직히 그 맥도날드에서 안 받더라도요. 동네 로컬 식당은 다 받아요. 돈으로. 언젠가 우리는 그 이제 우리나라 상품 존인 우리는 아닌데 언젠가 그러니까 마커는 제가 안 가봤거든요. 마커는 받는지 안 받는지 혹시 있으면 받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모르니까. 근데 미국은 다 받아요. 팁도 받고 다 받아요.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받는 네. 데가 있어요. 아이 그러지만 이것밖에 다 받아요. 왜냐면 그 현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만큼 카지노의 위력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화폐나 마찬가지죠, 그죠? 팁 줘요, 그냥 팁 줘. 아, 그 거기서 쓰는 거. 말이 좀 심해졌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또 이소님 오셨으니까요. 네. 이소님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